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Me siento seguro y feliz. Sé que cuando tú estás conmigo, nada malo puede pasar. Oasis, Beast. Tú me haces volar, sonríe otra vez. Ven a mis brazos y dame felicidad, justo como el arco iris después de la lluvia. We're working on a song. Yes. You know what? Yes. 세상의 끝에 섰을 때 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 누군가 필요했었죠. Thanks for love. 내 마음이 메마를 때 I know way that easy but that's okay. You make a way. 언제나 빛이 되는 you 삶의 이유 only you. 넌 사막의 oasis 달콤한 초콜릿. Pierdas tu valor con una persona que no sabe lo que tiene. Si tú sabes lo que vales, busca lo que mereces. I don't care. 21. Recuerdo haber llorado por ti hasta el amanecer, y me arrepiento tanto cada vez que pienso en ti. Realmente fui muy fácil. Te protegeré siempre. Incluso en los momentos más oscuros, quisiera ser tu luz para siempre. Boyfriend, the boyfriend. Estoy a tu lado incondicionalmente. Frente a tus ojos seré un campeón. No importa qué, yo definitivamente estaré a tu lado para protegerte. Would you be my girlfriend? Nan 너의 boyfriend. 난 너의 boyfriend. 난 너의 girlfriend. 난 나의 girlfriend. 그 어떤 무엇보다도 눈부신 너를 갖고도 매일 난 바빠. 난 마음은 아파. 내 사랑 변하지 않아. 너 말곤 보이지 않아. 이런 내 맘에 왜 자꾸 몰라줘. 몰라도 걱정하지 마 너를 잊지 않아 You're my girl, my, my world 넌 나만 지는 너야 De quien no imaginaba, de quien no me esperaba y de quien no estaba buscando, me enamoré. Trill Love FX. A pesar de que no eres mi tipo, no puedo dejar de pensar en ti. Cada día quiero estar contigo. No me doy cuenta cómo, pero esto hace mi corazón. Late rápido una y otra vez. Este amor es más de lo que nunca nos atrevimos a decir. This goes out to everyone who's got someone special. I wanna love you, kiss you, hug you, make you only mine. La parte más triste en la vida es decir adiós a alguien que no quieres que se vaya. A Fool's Only Tear, Big Bang. Gracias por hacerme feliz. Perdóname por no dejarte amarme. Quisiera hacer algo para volver a unir nuestros corazones, pero no hay nada que podamos hacer. My girl, it's like I only got a heart in this plane. You see what I'm saying? Yeah. 많이 아파서 너무 화나서 나는 믿고. 보고 싶지 않았지. 너의 두 눈에 너의 입술에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널 떠나라는 말을 어떻게 나에게 할 수 있니. 너무나도 당황해 그만 너를 보내지. 사랑한 기억이 나를 붙잡고 좋았던 말들이 나를 울리고 또 나를 하지 말란 말조차 하기도 전에 벌써 넌 돌아서 버렸고 지나간 시간을 돌려서라도 그렇게라도 너에게 준 상처 다 달이 가도 시간은 무의미했었지. 수학일 들어 너를 들어도 한마디 못한 채로 끊는 내가 나도 널 잊겠다는 말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니. 너무나도 애타는 내 마음 Please don't leave me. 사랑한 기억이 어떤 말들이 나를 울리고 너의 그 말까지 하지 말란 말조차 하기도 전에 벌써 넌 돌아서 버렸고 지나간 시간을 돌려서라도 돌려서라도 너에게 나. 사랑이란 것도 원다시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어 내겐 이제 너와 내면 안 돼. Please come back yeah.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널 지켜낼 수 있어 널 위해 살 수 있어 my baby. 이제까지 길이 된 내 마음 속들이는 바로 너뿐인 걸 my lady. 너 없인 숨 쉴 수 없는 걸 돌아왔죠 girl. 네가 너무 좀 보고 싶어 cause you're my love. Lo más doloroso que hay en el amor es querer a alguien con locura y que te niegue su amor. Virus. Beast. Tú eres mi virus y harás que esto sea doloroso para mí. Pero te quiero a ti, una y otra vez. Virus, Lead to me girl 날 데려가줘 검은색 벽을 벗어나줘 방울 속으로 너와 나 사이 가리는 커튼을 걷어내 타버릴 것 같이 뜨겁대도 뛰어들게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게 천천히 조금씩 내게 스며들게 참을게 날 미워해도 여전히 날 밀어내도 떠나가면 안 돼 다른 남자 난 돼 내가 좀 더 사랑할게 너는 나의 바이러스 힘들게야 있지 너만 보면 난 또 가슴 아프겠지 그래도 널 원해 나 아프고 또 아파도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나도 축복받지 못한 사랑이다 또 내게 달 수 있다면 난 만족해 만약에 사랑하고 있다 El amor no es cuántas veces dices te amo, es cuántas veces puedes probar que es cierto. Real Story, Infinite. Espera un segundo y escucha. Yo solo te veo a ti, aunque tú como si no me importara, yo realmente me preocupo por ti. Oh. 밖에서 더더 잘해 줄게 잘하는 나니까. 나나나나나나나. Me gustas como para estar contigo todos los días. Angel, 2 p.m. Su mirada siempre está buscándome. Ella sonríe a mis palabras. Sus manos se aferraron a mí durante lo peor. Me gusta ella. Realmente me gusta ella. 2 p.m. Sing it, baby. Okay, give me the beat. What's up, girl? This song for you, my angel, my baby. Okay, listen up, come on. 친구들이 모두 내게 뭐라 하지? 어떻게 그런 애랑 사귀냐고. 하지만 모두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그녀만이 가진 매력 난 보았지. Hey, yo. Hey, you don't know 보나마 아는 모습. 너는 yeah. 볼수록 너무나도 이쁜 매력통 어리. 내게 너만이 하늘이 보내준 너블리 베이베. 기억내기면 네 그거 반할걸. 모난이 보조개마저도 이쁜걸. 오늘 S라인 안 물어온걸. 밤을 새워 말해도 너는 모를걸. 남들이 모두 안 보라 해도 내겐 아름다운 나만의 그녀의 미소 안될 때 잡아주던 그녀의 손길 난 좋아 정말로 그녀가 난 좋아 어쩜 나 좋아 공각지가 쉬었나 봐 그녀가 맨날 맨날 너무 보고 싶어 나 니들이 모르가 아무리 내게 말해도 그녀가 좋아 사랑에 빠졌나 봐 그렇지 나 위로받고 싶을 때 그녀는 친구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녀는 애기 사랑받고 싶을 때 그녀는 사랑 Just feel my love girl 남들이 모두 뭐라 해도 나만의 에이텔 Son los recuerdos los que nos impiden seguir adelante. Good night. 10 c.m. Quisiera que no sufrieras por los malos recuerdos. Quisiera que no te quedaras despierta toda la noche preocupada. Pero no te preocupes, todo será borrado en un buen sueño. Buenas noches. 밤새우지 않았으면 Tenerte y no decirte todo lo que siento es el error más grande que puedo cometer. Confession of a friend to I am. Escondiendo mi patético corazón como un amigo, tuve que empujar la confesión a mi garganta. Ahora te lo confieso, te amo. 변하기 시작한지 혼자서 괴로워한지 언제부턴가 네가 울 때마다 너를 울리는 남자가 너무나 미웠어 차라리 내가 널 지키는 게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는 내가 널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 Baby 이제는 내게 와 And be my lady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봤어 말없이 서서 안타까운 가슴을 숨기며 친구로 지내야 한단 이유로 목까지 차올랐던 그 고백을 참아야 했어 하지만 이제는 고백할게 잡고 나밖에 없다면 나 같은 친구를 둔 게 정말 큰 축복이라면 변치 말자고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내 사랑을 눌렀어. 차라리 내가 널 지키는 게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만들었지만 참았어. 너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하지만 basta con que me sonrías para darme cuenta que cada vez que te veo me enamoro más de ti. You, Bulbalgan 4. Tal vez, sí, tal vez mi torpe corazón te alcanzará. Honestamente, me pongo muy nerviosa cuando tomas mi mano. Sin embargo, quiero sostenerte entre mis brazos. Maybe 난 좀 욕심 부리는 것도 gustas? Son quizás las dos palabras más difíciles de decir. Mellow. Very good. Me gustas mucho, cariño. Si se trata de ti, todo me gusta. Haces que me derrita suavemente. Get me a brand new fake. I'm just a good only man. Mi parte favorita cuando estoy contigo es ver tus ojos y tu hermosa sonrisa. I need Kimberly Chen. Me gusta amarte, tu abrigo, tu olor y estar en tus brazos. Vamos a atarnos y así no separarnos. Maravilloso amor, me encanta estar cerca de ti. Hay un Agradecemos que nos hayas sintonizado en esta emisión del Tiempo del Corazón. Hasta la próxima.